과연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오직 가슴으로 사랑해줘요. 첫마디 사랑한단 말보다 날 변함없이 따뜻한 그대 맘의 온기를 느끼게. 사랑한다면 내가 그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눈과 귀로 사랑할래요.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얘길 들어줄 수 있게 마음 깊이 담겨있는 아픔도 읽어낼 수 있게 너는 날 서로를 기억한다면 기억하게 된다면 그저 흔했던 사랑으로는 남아있지 않게 가장 반짝이는 미소로 돌아설 수